몰라 가슴 설렘도 어제 같은데 두 어깨를 떨린 애써 감추 이별 앞에서 보라색 여자 우리 헤어진 믿기 어려워 마저도 말라버린 채 시고철인 나의 이 가슴 당신은 몰라요 몰라요 진정 날 잊으실 건가요 나의 두 손